아무도 내 라임을 훔칠 수 없어. 따라올 수 있겠니? 예. 오케이, 자. 예, 훔칠 수 있어. 따라갈 수 있어. 나는 장애 힙합이니까. 예, 이것이 바로 나스와 제이지의 혈투. 나는 초밥처럼 너에게 초벌빵 쳐버렸지. 예, 이것이 바로 탕탕. 예, 그렇지. 이것이 탕탕 힙합. 예, 나는 놈놈놈에서 이상한 놈 말고 정우성. 오케이, 그게 다 괜찮은 것 같아. 예, 컴온. 나는 격앙된 목소리로 내 숨소리를 뱉어. 예, 컴온. 이것은 아무도 따라할 수 없지. 그래, 이제 다 끝났어. 이제 네가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해봐. 이것이 랩 배틀. 예. 그래, 그래, 이게 바로 랩 배틀. 이걸로 확인 사살 해줄게. 이것이 장애 힙합. 너의 인생은 네 군복처럼 끊고였지. 예, 이렇게 내일 모레 복귀. 병신 새끼 가서 굴러. 십새끼 싸대기 안 맞으면 다행이지. Fuck you, baby. 예, yeah. 이렇게 나는 영어도 잘해. 넌 영어 못하지. 아리가또 고자이마스, baby. Come on, yeah. Come on. 이것이 나의 호남형의 flow. Old wide, baby. Come on. Old bass, soul, classic, yeah. Come on, baby. 너는 잊지로. 나는 뭐지? 생각 안 나, 오케이. 나는 임창요. 이 아닌데? 나 졌는데? 아, 씨발, 이 아닌데? Yeah. 어쨌든 간에 넌 끝났어. Baby. 이것이 장인 힙합. 나의 승리. 완전한 이야기. Oh, yeah. Come on. 나는 힙합의 전설. J. Dilla. Grand MC. 어쩌고저쩌고 다 똑같아. 나 이겨. 오케이. Come on. Check it up. 아, 존나 힘들다. 끝.